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배 위에서 각자 각자의 가정을 진문을 열고 나올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중심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유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권사님을, 장로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할게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2010년에 칠레의 산호세라고 하는 지역의 한 구리 광산에서 그곳 지하 700m에서 33명의 사람들, 광부들이 일을 할 때 광부가 매몰 무너져 내리는 사건이 있었더랬습니다. 당시 700m 갱도 속에 광부 33명이 갇혔으니 그 사람들이 구출되어서 생명을 다시금 회복할 확률은 2%도 채 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69일 만에 33명의 사람들이, 두 달이 넘는 시간이죠, 두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지하 갱도 속에, 죽음 속에, 어둠 속에 갇혀있던 그들이 다 함께, 물론 오랜 세월 빛을 보지 못했으니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지만 모든 자들이 생존자로 살아서 33명이 그 갱도, 700m 갱도에서 밖으로 빠져나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33명의 사람들이 지하 갱도에 있는 동안 그들이 희망을 붙들게 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 700m 깊이로 새 파이프가 박혀 있었던 파이프가 있었습니다. 근데 때때로 아주 간헐적으로, 아주 때때로 그 소리에서 그 새 파이프를 지상에서 때리는 망치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 깊고 깊은 지하, 뭐 700m면 깊은 곳이죠. 그 깊은 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지금 그 땅 속에 연결되어 있던 새 파이프에서 때로는 드릴로, 때로는 망치로 때리면서 이 사람들을 찾는 그 흔들린 아주 희미한 소리를 들으면서 이 33명이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거기에서 생존을 해서 마침내 빛을 본 겁니다. 두 달이 넘는 어둠 속 생활을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언젠가는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구조의 손길과 함께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그 길고 긴 세월을, 시간을 이겨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늘 하늘 저 멀리 그냥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삶 가운데 깊이 간섭하셔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를 해 주십니다. 때로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저도 짧은 제 인생길을 달려오면서 하나님 왜 이때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 이때 역사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는 탄식과 침묵에 대한 항변도 했던 때가 있습니다만, 늘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오는 동안 때로는 침묵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반드시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성서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잃어버린 자 그저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찾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그래서 신실하게 평생의 삶을 믿음으로 살다가 마지막 임종의 자리에 다다른 신앙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고백하는 거 아니? 그 자리에 누워있은 채로 무슨 고백을 내어놓나 하면,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셨다, 이제 다 이루어졌다, 이제는 됐다, 모든 것이 감사하다, 이제는 주님이 여기 오셨다 하는 게 공통적인 고백이에요. 모든 것이 감사하다, 주님이 오셨으니 이제는 여한이 없다, 나는 주님께 나아가니 너희는 그렇게 알아라. 이것이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 임종의 자리에서 동일하게 내놓는 고백 아닙니까? 죽기 싫다, 못 가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셨으니 나는 그 품에 이제는 완전한 품에 안긴다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동일했던 수천 년의 동일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19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 땅이 아무래도 어려웠는데 그때 작가의 생활로 이 땅 가운데 꿈과 희망을 그려냈던 최인호라고 하는 작가가 계신데 수년 전에 희귀암으로 임종을 맞았습니다. 침샘암이라고 하는 1년에 우리나라에 불과 몇 명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 아주 희귀한 암 중에 한 종류를 이분이 앓았습니다. 이분이 별들의 고향 그리고 바보들의 행진 겨울 나그네 같은 많은 작품을 쓰셨고 또 마지막 임종의 자리에서도 글을 쓰다가 마지막까지 의식 있는 그 순간까지 글을 쓰고 함께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근데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고 하니 이 암 우리가 흔히 암 그러면 투병한다 그러잖아요. 투병이 맞습니다. 싸우는 것이 맞는데 이분은 암과 싸운다 얘기를 하질 않았어요. 암이 나에게 친구가 되어서 왔다. 이 쉽지 않은 고백이잖아요. 고통스럽고 저는 암 환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교육자 생활 전임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암 환자들 신방을 가고 기도하고 임종 맞고 또 장례 치러드리고 수많은 분들을 거쳐왔는데 참 어렵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 왜 이때 침묵하십니까? 좀 도와주시죠 하는 기도 제목이 사실은 마음속에 늘 끊이지 않죠. 근데 이 제이노라고 하는 작가가 암과 투병하고 암이 찾아왔는데 투병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나에게 친구가 내 곁에 왔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만약 이 병이 나에게 오지 않았더라면 내가 아무런 준비 없이 죽음 맞지 않았겠느냐. 내가 이것이 내게 오지 않았다면 내가 내 잘난 줄 알고 그저 내 잘난 맛에 내 이름난 맛에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으면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냐.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준비하도록 이분이 이 기간을 지내는 동안 5년 동안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가운데 책도 썼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했던 이분의 고백이 뭐냐면 동일합니다. 주님이 오셨다. 이제 됐다. 나는 하나님 앞으로 간다. 이것이 이분의 마지막 고백이었더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것 때문에 더 절망에 빠질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더 두려워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자기에게 절망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에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임재해 오셔서 나를 방문해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 하니 우리의 인생 속에 이만한 믿음과 이만한 용기와 이만한 신앙의 고백이 흘러나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사는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민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에 있어서 뭐가 중요한가? 요즘 드라마에서 무엇이 중헌디 영화에서 나왔나요? 뭐가 중하냐 그 얘기하잖아요. 도대체 뭐가 중하냐? 오시는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분을 맞이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삶을 맡겨드리고 내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어떤 염려와 불안이 있든지 간에 그 내가 주님 오신 그 은총 속에서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아주 온전한 아주 순수한 그리고 아주 작지만 소박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그 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오시는 하나님을 믿음 속에 섬길 수 있을 때라야 아 내가 믿음 속에 있다고 하는 충만함 내 안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다고 하는 그 감격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지요. 만약 오시는 하나님 누리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임하셔도 내 욕망 내가 온전치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은혜를 은혜되게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요즘 우리 시대의 화두라 그럴까요?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이 뭐냐? 저는 우리 시대의 정신을 한 단어로 불안으로 규정합니다. 왜냐하면 불안한 시대예요. 이게 뭐가 어디 사방을 다 둘러보아도 우리에게 정말 튼튼한 판석과 같은 우리 환경이 우리 사회가 우리 역사가 아니다 하는 느낌을 늘 받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북핵과 또 핵 계속해서 이렇게 실험하잖아요. 참 감사한 것은 그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믿음이 좋아서 별 걱정을 안 하잖아요. 너네는 싸라 너네는 연습해라 그러고 우리는 뭐 별로 개의치 않아요. 대신에 걱정 누가 해주냐면 저 미국 사람들이 다 걱정해줘요. 늘 그것 때문에 막 불안해하고 타임즈 보면 늘 일면이 북한 이야기예요. 막 늘 북한 이야기 하는데 우리는 뭐 저기 뒤에 사설 뒤끝에 가서 한 줄 다루지 별로 그렇게 동요하지는 않습니다. 참 그것도 참 은혜인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대기업들 큰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기업들의 경영과 윤리가 많이 흔들려서 정말 우리가 사실은 경제 문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전체이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늘 흔들리고 늘 무슨 검찰 조사를 받고 뭐 총수가 구속이 되냐 안 되냐 또 이인자가 자살을 했냐 안 했냐 이런 소식들이 늘 우리한테 들려오니까 사람들의 경제 생활 자체가 불안하고 또한 이런 기업에 취업해야 하는 젊은이들의 미래가 이런 기업과 함께 또 안정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많은 지도자들 저는 좀 바라건대 단식 좀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단식을 뭐 밥 먹듯이 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생명을 거는 일이잖아요. 생명 걸고 화해하면 뭐 하지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 옆에 보니까 성경책도 올려놨더만요. 우리가 아니 그 정신 가지고 좀 대화하고 서로 양보하고 하면 만나면 국민들이 좀 평안함을 느끼지 않을까요? 청년들 실업 문제 때문에 젊은이들의 삶이 흔들리고 게다가 지진이라고 하는 예측하지 못할 흔들림이 이 땅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삶의 주변을 돌아보면 뭐 정치이든 경제이든 모든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문제이든 모든 것들이 사실 이 불안이라고 하는 반석 속에 이것이 흔들리고 넘칩니다. 내 삶의 자리가 깨어질 것 같다 하는 불안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 가운데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 삶에 엄습하는 불안과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지금도 찾아오시는 우리를 향해서 걸어오고 계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그분의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의 소리를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서 함께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문이 열려있는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움직임에 대해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우리의 귀가 열려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고향을 등진 채 수백 마리 멀리 떨어진 이민족 가운데 노예로 끌려갔던 또 종으로 끌려갔던 사람들 희망 없죠.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옛날에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로 유럽으로 노예로 끌려갔던 흑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지금도 그것 때문에 수백 년 시간이 흘러도 그 짐을 고통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당시에 모든 삶의 토대 위에 지진 와서 무너져 내렸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 하니 이제는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주겠다. 지금까지 너희가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고 지금까지 참된 목자 만나지 못해서 너희가 고생했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직접 찾아가서 내가 너희의 삶에 직접 관여해서 내가 이제는 내가 너희의 목자 되어주겠다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34장 저희가 전반부 서두 부분을 제가 읽진 않았는데 이 부분은 무슨 말씀으로 되어 있는 거 하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목자는 목자였는데 참된 목자가 아니었던 거짓 목자들을 꾸짖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벌하시는 말씀으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삶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시의 양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이 어떠하든 어디에서 고통을 받든 어떻게 찢겨져 있든 어떤 아픔을 당하고 있든 당시의 그 지도자들 가운데 그 안중에 그들의 눈앞에 눈 가운데 그런 양들이 눈안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연약한 자 강하게 하지 못했고 병든 자 고치지 않았고 상한 자 싸매어주지 않았고 잃어버린 양들도 찾지를 않았다. 그러니까 이 모든 목자 없는 양처럼 모든 양들이 이리저리 다 흩어져서 이리저리 종이 되어서 흩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그러면 이제는 내가 너희의 참 목자가 되어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양들을 직접 찾아가시고 또 이제 너희가 모든 삶에 파멸된 그 자리에서 흔들려버려서 무너져 내린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역할을 내가 너희에게 직접 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 안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세 가지 특징이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말씀을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참된 목자는 지치고 낙망하여 쓰러져 있는 자기 양들을 찾고 또 찾아다닌다.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 어설프게 보고 그냥 지나쳐가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그 양을 찾고 또 찾고 찾고 또 찾고, 그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거듭 계속해서 내가 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찾고 또 찾겠다 하는 말씀이 11절과 12절 말씀 속에 반복해서 기록되는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해요.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아멘. 흐리고 캄캄한 날에 내 잃어버린 양들, 양떼가 있었는데 이리떼가 와서 쳤었더니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는데, 내가 흩어져 도망다니고 숨어있고 쓰러져 있는 그 양들을 내가 직접 찾아가서 찾고 또 찾고, 찾을 때까지, 마지막 한 마리 양 찾을 때까지 내가 그 양을 찾아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 속에 양을 향해서 무슨 말씀하냐 하면, 그냥 양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양이라고 말씀해. 각자 각자의 이름 불러가시면서 주님께서 이는 내 양이고 저와 여러분 이름 불러가시면서 이는 내 양이기 때문에 내가 이 양을 찾을 때까지, 이 이름 불러가면서 온 사망 들판에 내 양 찾을 때까지 내가 그 양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릴 때 저희 할머님, 저희 손주들도 봐주시면서 늘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 내 새끼, 이러면서 엉덩이 치시고 이랬습니다. 저희 종조모님이 계신데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죠. 근데 96세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90세 넘기셨을 때도 제가 찾아가면, 저희 종조모님은 키가 조그만하신 분입니다. 제가 훨씬 더 거인 같습니다. 근데도 저를 치시면서 아이고 이거 내 새끼 이러셨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나의 내라는 말입니다. 아이고 내자 빼버리면 뭐가 돼요? 그럼 욕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욕이에요. 근데 이게 소유격이 분명해야 돼요. 이거는, 이 양은, 이 자식은, 이 새끼는 내 새끼가 되어야 이게 세상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의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 자 빼버리고 나의 아들 내 새끼 빼버리고 나면 이건 욕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는 양 한 마리 한 마리 보시면서 이 양은 내 양이다, 내가 찾고 찾을 때까지 이 양을 찾아서 나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양들을 찾아다니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홀려 버려둔 자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아무리 상황이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항변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돌봐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돌봐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돌봐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가졌다고 하는 것을 이후에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아는데, 목자가 양을 알아 자기의 양을 찾아올 때 양이 자기의 목자임을 깨닫게 된다면 그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목자가 내게 오시는, 내게 지금 오시는 하나님, 나의 목자가 내게 오시는구나, 그렇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반응, 영적인 반향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과학 또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공명, 공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공진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표현하면 sympathetic vibration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동시에 함께 떨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명이라고 하는 말은 sympathetic resonance라고 하는데, 같이 울림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아직 다 있지도 않은데. 여러분 옛날에 과학 시간에 학생들 과학 시간에 과학 실습할 때 이렇게 막대 있습니다. U자 막대기가 있는데 여기 한 편을 이렇게 때리면, 방금 뭐가 닭이 울었습니까? 새벽이 왔나 봐요. 옛날에 이 막대를 때리면 그 옆에 세워둔 다른 막대가 같이 웁니다. 방금 꽃기 울었나요? 다른 닭이 같이 우는 거예요. 한 마리가 더 울어야 되는데 아직 안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신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같은 본질이면,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또 같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으면, 줄 맞추는, 기타 줄 맞추는, 이 피아노 줄 맞추는 원리가 다 거기에 있거든요. 울리면 같은 진동이 울릴 때는 함께 진동 떨림이 작아지면서 같은 주파수 안에서 동일한 진동이 일어나서 울림이 없는 것처럼 됩니다. 그 소리 들으면서 기타들도 맞추고 악기줄을 맞추는 거예요. 그것을 공명공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이 오신 것을 내가 깨닫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격이 내 안에서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동일 본질, 같은 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내 안에서 기쁨과 믿음의 응답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께서 멀리 계셔서 나는 귀닫고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에 들으셔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영적 공명과 공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주 신비한 경험했습니다. 제가 미국 살 때, 미국 한국 우리 만민교회 부임하기 전에 살 때, 때때로 마음속에 고민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마음에 좀 그늘진 일이 있으면 신기하게 그날 저녁에 어머님이 전화가 오세요. 이 정말 귀신 고칼 노릇이에요. 어떻게 제가 무슨 이게 태평양이 건너 가로막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제가 고민하는데 어머님이 전화 주셔서 혹시 뭐 걱정거리 있냐, 혹시 뭐 기도 제목 있냐, 교회 어려움 없냐,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이거 뭐 어떻게 말로 설명해낼 길이 없네. 저는 그 이유를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어머니 아들 아니에요. 어머니의 몸에서 어머니의 형질, 어머니 DNA 갖고 태어났으니까 비록 멀리 태평양 건너 나라에 살고 있어도 거기서 걱정거리가 있으면 어머니 마음속에 그것이 공진이 되고 공명이 되어서 어머니 마음속에 이게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전화기 붙들고 전화하시는데 꼭 그날 제가 무슨 기도 제목이 있거나 내가 뭔가 좀 부탁드리고 싶을 때 미리 알고 전화 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영적 진동이 일어나서, 영적 울림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우리가 날마다 살고 있음을 믿음으로 경험하고 그 은혜가 날마다 더 깊어질 수 있는 우리 만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참 목자가 찾아오시는 날이 흐리고 캄캄한 날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치 오늘 같은 날이에요. 저는 요즘 가을이 되었는데 이상하게 여름 장마철 같아요. 가을은 좀 푸른 하늘 좀 많이 봐야 하는데 어떻게 매일같이 이 그늘이 많고 구름이 많고 비가 많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그런 날입니다. 흐리고 캄캄한 날. 오늘 12절 중반절 말씀 이하를 보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뭐 마숲한 나라들 가운데 자기의 국민들 책임지지 못하는 지도자들과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난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 땅의 부모들 가운데 자기 자녀들 책임지지 못해서 자녀들의 삶을 수수방관하는 부모들도 얼마나 많은지, 가정의 위기들도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냐 하면, 여러분 무한 책임이라는 말씀 단어 아시죠? 나는 너희를 향해서 무한히 책임지는 존재자다. 나는 너희를 책임지는 아버지다. 나는 단순히 한 번 책임지고 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목자가 아니라 무한히 영원토록 너희를 책임지는 너희의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16절, 15절, 16절 말씀이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진 것을 가리켜서 부활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 유배 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넓고 넓은 바다 가운데 있는 한 외로운 섬에 유배를 갔으니 마음속에 절망이 있고, 당시에 온 세계를 다스린 로마의 황제의 권력 앞에, 그 큰 세상의 위세 앞에 아무것도 내어놓지 못할 때인데, 그러면 절망하고 모든 거 포기하고, 아 이제 정말 죽을 때로구나 하고 자기를 그냥 포기해서 맡겨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밧모섬 가운데에서 뭐라고 얘기했는 거 하니, 보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선포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볼지어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이 선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과 같이 때로는 흐린 날이 있습니다. 때로는 캄캄한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온 만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섬겨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양들과 양들이 서로 친근하게 지내고 아름답게 지내고 영광스럽게 지내고 영화롭게 지내어서 이 모든 양들의 삶이 목자에게 영광되기를 원하는 삶을 목자가 원하신다. 오늘 그 말씀 본문에서 에스겔 34장에서 하세요. 여러분, 양은 양인데 이상한 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양은 양처럼, 이렇게 참 양처럼 생겼는데 껍질을 이렇게 벗겨봤더니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 늑대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양은 양인데 늑대 같은 양이 있다. 무슨 이야기 하시냐 하면, 본문에서 제가 읽었던, 저희가 오늘 본문을 양쪽으로 나누어 읽었는데 저희가 그 중간 부분은 제가 읽진 않았는데 그 부분을 나중에 한번 묵상해 보시면, 양들 중에 이상한 양이 있어서 자기 좋은 음식 다 먹고 나서 옆에 양들 이제 밥 먹으려고 하는데 발로 그 음식을 밟아버린 양이 있대요. 이런 양 나쁜 양입니까 좋은 양입니까? 이런 양은 때려잡아야 할 양이에요. 그 자기 혼자 또 우물, 좋은 우물 다 먹습니다. 우물 다 먹는데 이제 다른 양들이 와서 물 마시려고 하는데 그 물을 발로 밟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음 양이, 물론 양이야 물 마시겠지만 다른 양들이 어떻게 그 물을 마시겠느냐. 양들 가운데 또 뿔난 양들이 있어서 옆에 있는 양들, 자기가 염소도 아닌데 양처럼 자꾸 염소처럼 들이박는 양들이 있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목자가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 주시면서, 이제는 너희에게 참 목자 주는데, 참 목자가 있는데 그분 안에서 훈련 받고 그분 안에서 은혜 얻고 그분의 도움 가운데서 새 힘 얻어서 이제는 좋은 양으로 훈련 받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 말씀 하거든요.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 오늘 제가 읽었던 마지막 본문 말씀이지요. 23절 24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제는 양을 참된 목자를 너희 가운데 보내줄 터이니 그 목자의 다스림 속에, 돌봄 속에 온전한 양으로 너희가 그 목자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사명이 있다면 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럼 기다린다는 말을 영어 단어에서는 wait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기다린다. 근데 이 기다린다는 영어 단어가 한 가지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Wait for God 하면 나는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는 뜻이에요. 근데 Wait on God 하면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시중둔다, 하나님을 받들어 기쁘게 해드린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당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수건 걸치고 옆에 서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웨이터라고 부르죠. 웨이터. 그 사람이 웨이터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마냥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앉아있는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웨이터라 부르는 거예요. 그냥 마냥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기다릴 때 참된 섬김을 통해서,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채워나가는 사람을 그렇게 부른다면,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영적인 영적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면서 하나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만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 땅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섬기듯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옛날에 처음 기독교 미술을 만들어 기독교 미술의 길을 열었던 선구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로마의 카타콤에서 지하 감옥, 지하 무덤에서 신앙생활했던 그분들이 기독교 미술의 첫 장을 열었습니다. 그분들이 그 지하에서 믿음 생활하는데 여러분, 지하 수십 미터 밑에서 갇혀 있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갇혀 있던 그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미술을 만들고 노래를 만들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 믿음을 세계를 구현하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올려드렸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 한 가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그림의 제목이 오란트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이 카타콤 지하 동굴 속에서 3세기 중엽에 발견, 3세기 중엽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수천, 뭐 천 몇백 년 전이죠. 근데 그 지하 동굴 속에서 신앙생활 할 때 그들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들이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지금 비록 우리는 우리 발은 지하에 있지만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저 그림을 그리면서 예수를 만들면서 영광스러운 믿음의 생활을 뿌려가면서 지하 동굴 속에서 하나님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그림 하나 보여드리길 원합니다. 또 다른 그림의 제목은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그림이에요. 저들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지하 동굴 속에 있지 않습니까? 무덤가에 있지 않습니까? 시공창 속에 있잖아요. 근데 이들의 믿음 속에는 우리가 지금은 비록 동굴 속에 있어도 선한 목자 되신, 선한 목자이신,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내 주인 되셔서 내게 오시면 나를 목에 걸고, 양을 지금 목에 걸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손에는 우유통을 들고 있어요. 나를 먹이시고 살찌우실 양식 들고 나를 어깨에 메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이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린 이 안에서도 믿음의 산 달려간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며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영광스러우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드러내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반드시 찾아오시고 그들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나가시는데 그 모든 역사와 역사 사이사이 모든 행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만민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다섯 처녀 어려움 가운데에도 밤새껏 기름 등잔 준비하여서 아름답게 신랑 맞이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기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가운데 맞이할, 영광 가운데 맞이하지 못해서 문 밖에 쫓겨난 형편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 시대 속에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어두움이 있고 그늘이 있지만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믿음으로 공동체로 드러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령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